choose. Yeah. No questions while I look. Well, this is what I do. 두근두근 너에게 다가간다. Itsy, itsy, 주문을 외워 right now. 말해줄래 네 맘을. I don't even know. I don't even know. 주문을 걸어. 써버려, shoot. Butterfly, 처럼 난 네 맘을 boom. 변한 건 싫어, see what I can do. 네 앞에 서서 내 마음을 후. So what you do? 터뜨려 가보. 이제 말해봐, 네 마음을 우. 애매한 맘을 정리해봐, you. Sorry, 변하지 않아, I'm not fool. That's what I do. Look at my eyes. Yeah, yeah. 들려 너의 심장 cool. Boy, you gotta move. Make a dream, 너와 나 pretty cool. 누가 봐도, 누가 봐도 단 하나의 길밖에 없는 걸. 결국 네가 갈 길은 여기 하나뿐인 걸. 빨리 원님 그냥 지나가던가. Don't be silly babe. Do not break my heart. Supporter shoot. Butterfly처럼 난 네 맘을 boom. 변한 건 싫어, see what I can do. 네 앞에 서서 내 마음을 후. So what you do? That's what I do. I know that's like a fool, yeah, but that's what I do.